자잘한 잎새 사이로 엷은 하늘색 꽃들이 바람에 불릴 때 그는 말했다. 가을인데 꽃이 피었네요. 이 꽃들이 왜 지금 피는지 모르겠어요. 가령 내게도 흰 줄무늬 여름 옷이 있는데 그걸 가을에 입으면 좀 이상해요. 기울기라는 게 있나 보죠. 그 기울기를 이 꽃들은 모르나 봐요.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피는지도. 헤어지면서 나는 대답했다. 글쎄요, 나도 그래요. 왠지 나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는 갑자기 몸이 허공에 뜬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가을날이라는 시에서 이성복 시인이 그런 것처럼 저도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 내내요. 가을빛이 너무 예뻐서 거기에 취해서 몸이 허공에 붕붕 떠 있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내내 이 노래가 귓가에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꼭 이 곡이 듣고 싶다 했는데 방송 전에 홍동식 PD가 오늘 첫 곡으로 이 폴른을 듣자라는 얘기를 하자마자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막 숨이 꺽꺽 막히는 것 같았어요. 가을빛에, 이 찬란한 맑은 가을빛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곡이었죠. 영화 프리티 워먼 중에서 Fallen,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로렌 우드가 노래를 했고요. 하이텔로 안은경 씨가 신청해 주시고 전북 옥구 대야면에서 노혜진 씨도 신청해 주셨네요. 잘 들으셨죠? 아,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오늘 첫 곡부터 너무 좋은 노래를 들으니까. 자, 오랜만에 저희 주소 알려드릴게요. 우편번호가 150-608이고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입니다. FM 영화음악 담당자 앞 이렇게 적어서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기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허현욱 씨의 편지를 받으니까 약간 그렇네요. 저희 행복한 기분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그런 형편이 아닌 것 같아요. 여하튼 얼마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분과 함께 들으시고요. 허현욱 씨의 병도 뭔가 기적처럼 낫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배틀스의 마지막 기록 영화죠. Let it be 중에서 허현욱 씨의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Let it be.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And in my hour of darkness, she is standing right in front of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And when the broken-hearted people living in the world agree,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For though they may be parted, there is still a chance that they will see. And when the night is cloudy, there is still a light that shines on me. Shine until tomorrow, let it be. I wake up to the sound of music.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Let it be.

der Kaserne vor dem großen Tor stand eine Laterne und steht sie noch davor. So wollen wir uns da wiedersehen, bei der Laterne wollen wir stehen, wie einst Lilli Marleen, wie einst Lilli Marleen. Unsere beiden Schatten sahen wie einer aus. Dass wir lieb uns hatten, das sah man gleich daraus. Und alle Leute sollen es sehen, wenn wir bei der Laterne stehen, wie einst Lilli Marleen, wie einst Lilli Marleen. Schon rief der Posten, sie blasen Zapfenstreich. Es kann 3 Tage kosten, Kamerad, ich komm ja gleich. Da sagten wir auf Wiedersehen, wie gerne möchte ich mit dir gehen. Mit dir, Lilli, mit dir. Deine Schritte kennt sie, deinen schönen Gang. Alle Abend brennt sie, doch mich vergaß sie lang. Und sollte mir ein Leid geschehen, wer wird bei der Laterne stehen? Mit dir, Lilli Marleen. Mit dir, Lilli. Aus dem stillen Raume, aus der Erde Grund, heb mich wie im Traume dein Verliebtes. Wenn sich die späten Nebel drehen, werd ich bei der Laterne stehen, wie einst Lilli Marleen, 독일의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 감독의 영화 릴리 마를린 중에서 릴리 마를린 주연을 맡았던 한나 시굴라의 음성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 하면은 70년대 뉴 저먼 시네마의 기수로 잘 알려진 감독이죠. 정치적으로는 급진주의자였고 성적으로는 양성연애자였고 또 문화적으로는 미국 멜로드라마의 예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8살 때 영화를 처음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1982년에 36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18부터 36살까지 한 18년 되나요? 그동안 43편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차갑다.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또 릴리 마를린, 중국식 룰렛, 그리고 82년 베를린 영화제 황금 곰상을 수상한 베로니카 보스. 뭐 이렇게 많이 유명한 작품들을 남겼는데 꽤 다작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낯선 제목들입니다. 이렇게 제목들이 낯선 것처럼 이 감독이나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역시 거의 전무한 상태죠. 그런데 이 파스빈더 감독의 대표작 한 편이 개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1979년 베를린 영화제 은곰상과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마리아 브라운의 결혼입니다. 저희 시간에서는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영화인데요. 파스벤더 감독의 작품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드라마틱한 영화로 알려져 있죠. 자, 음악 한 곡 듣고 줄거리 알려드릴게요. 마리아의 테마 들어보시죠. 영화 마리아 브라운의 결혼 중에서 마리아의 테마 띄워드렸습니다. 2차 대전이 막 끝난 1945년 베를린의 기차역. 젊은 여인 마리아 브라운은 누가 허먼 브라운을 보았습니까? 라는 간판을 목에 걸고 군인이었던 남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하루 만에 전선으로 복귀했던 남편은 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신 돈과 먹을 것이 풍부한 미군들이 폐허가 된 베를린을 메우고 있죠. 마리아는 남편이 꼭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도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미군 바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난 흑인 병사 빌과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빌과 마리아가 벌거 벗고 있는 동안 남편이 돌아오고 마리아는 남편을 위해 빌을 죽이고 맙니다. 남편은 또 그런 아내를 위해서 대신 죄를 뒤집었지요. 마리아는 감옥에 있는 남편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오스왈드라는 남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오스왈드와 마리아의 관계는 비서에서 애인으로 또 사업 파트너로 발전해 나갑니다. 그런데 오스왈드는 감옥에 있는 남편을 찾아가서 캐나다로 떠나면 돈을 주겠다고 타협합니다. 이제 마리아는 남편마저 떠나고 없는 베를린의 한 곳에서 오스왈드도 남편도 또 그 누구의 여자도 아닌 독립적인 한 여인으로 서서히 변해갑니다. 자, 이런 마리아 브라운의 결혼. 파스벤더 감독의 영화 가운데 연출력이 가장 돋보이는 수작으로 손꼽히는데요. 개봉 당시 독일 내 각종 영화상을 휩쓴 것은 물론이고요.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큼 반응이 대단했던 영화입니다. 마리아 역은 한나 쉬글라가 맡고 있는데요. 폴란드 출신의 배우죠. 그 뭐라고 한마디로 평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매력을 지닌 배우입니다. 파스빈더와 오랫동안 함께 일했고요. 최근에는 케네스 브래너의 환생, 데러겐의 잠깐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또 비디오로 출시된 그 바르샤바에서는 줄리 델피가 공연하기도 했고요. 전후 독일 사회를 배경으로 성과 정치에 대한 파스빈더 특유의 은유가 돋보이는 영화 마리아 브라운의 결혼 여러분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곧 개봉되니까 기다리시고요. 마리아 브라운의 결혼을 보면 미군 바가 나오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 그 스윙곡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그 중에서 글램밀러 악단의 곡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In the Mood. Thank you. 드디어 끝났군요. 라디오 PD들이 제일 틀기 싫어하는 곡이랍니다. 이 곡이 끝났다 싶게 소리가 잦아드는가 해서 이렇게 소리를 내리려고 하면 다시 뽕 하고 터지고 그래서 실수하기 쉬운 곡이라고 하는데요. 글렌 밀러 악단의 In the Mood, 영화 마리아 브라운의 결혼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명성만 자자했던 그런데 보기는 힘들었던 영화들을 개봉 영화로 소개해드리고 있어서 저도 참 기쁜데요. 이번에도 그런 영화입니다. 피아노의 제인 캠피언 감독이 피아노를 만들기 전에 연출했던 두 번째 장편 영화 내 책상 위의 천사 An Angel at My Table입니다. 1990년 베니스 영화제 은사자상 수상작품이죠. 이 영화는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여류 작가 자넷 프레임의 자서전적인 그 3부작 소설 내 책상 위의 천사를 영화로 만든 것인데요. 영화의 구성도 역시 원작 그대로 3부로 나뉘어져 있는 아주 독특한 작품입니다. 영화는 제1부 섬을 향하여, 제2부 내 책상 위의 천사, 제3부 거울의 도시에서 온 사절, 자 이렇게 3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각각 자넷 프레임의 유년 시절,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기 그 시절의 가장 핵심적인 순간들을 아주 독특하고 서정적인 화면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An Angel at My Table, 내 책상 위의 천사의 오프닝 타이틀곡 들어보시죠. 영화 내 책상 위의 천사의 오프닝 타이틀곡이었습니다. 뉴질랜드의 한적한 시골에서 태어난 자넷은 잔뜩 부풀어진 빨강 머리와 못생긴 얼굴, 또 뚱뚱한 몸매 때문에 친구들에게조차 소외당하는 소녀입니다. 친구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아버지의 돈을 훔쳐서 눈꽃 사탕도 사서 나눠줘 보지만 선생님께 들키는 바람에 그 작전도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외톨이가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자넷은 자신과 같은 처지의 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점차 문학과 인생의 신비로운 세계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 뒤 사춘기에 접어든 자넷은 이성에 대한 관심 대신에 소설과 시에 대한 열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생겨버린 소심증, 또 대인 기피증 이런 것들이 급기야는 그녀를 정신병자로 몰고 가죠. 정신분열증이라는 병명과 더불어 지옥같은 정신병원 생활 8년. 자, 이 세월 동안 글쓰기가 없었다면 자넷은 세상을 살아갈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할 만큼 그녀의 그 정신병원 수용소 생활은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 자넷은 더욱 넓은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유럽 여행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자유와 사랑에 눈뜹니다. 비록 가슴 아픈 이별과 임신 중절이라는 후유증을 남긴 사랑이긴 했지만요. 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자넷은 자신의 정신분열증이 사실은 의사의 오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녀는 그 과거의 사슬에서 벗어나려고 자신의 삶을 글로 옮기기 시작하고요. 또 그 글로 진정한 문학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뒤 뉴질랜드로 되돌아온 자넷. 그녀는 고향의 바닷가에서 자신을 감싸던 그 고통과 고독의 벽을 허물고 제2의 희망찬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화 상영시간이 한 2시간 40여 분인데요. 그게 결코 길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시종일관 영화는 따뜻한 서정적인 영상으로 쌓여 있습니다. 특히 성인의 자넷을 연기한 캐리 폭스의 열연은 보는 사람을 정말 감동시키는 그런 연기죠. 캐리 폭스는 이 작품이 스크린 데뷔작이라고 하는데요. 원작자인 자넷 프레임과 제인 캠비언 감독 그리고 주연을 맡은 연기자 캐리 폭스 이 세 명의 여인이 빚어내는 그 절묘한 앙상블이 바로 이 내 책상 위에 천사를 탄생시킨 원동력이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아, 이 내 책상 위에 천사를 보면요. 뉴질랜드의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민요가 자주 배경으로 깔리는데요. 그 중에 한 곡 들어보지요. 포 아타 라우라는 곡인데요. 영어로 옮긴다면 Now is the hour.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야 라는 뜻이 되겠죠. 들어보시죠. 아멘. 내 책상 위의 천사 중에서 포아타 라우, Now is the hour.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족의 민요 띄워드렸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두 편의 영화와는 달리 감독도 제작자도 또 배우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목소리를 높이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오늘의 세상에 내던지는 포르노그래피다라고요. 장정일의 원작을 장선우 감독이 영상으로 옮긴 너에게 나를 보낸답니다. 이 영화는 이미 지난 16일 공유 심의에서 기존의 영화 심의 기준으로는 심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심의 자체가 전면 보류돼 버렸는데요. 우선 음악 한 곡 들어보죠. 음악은 록 가수 강산혜 씨가 맡았습니다. 오프닝 타이틀곡 띄워드립니다. 끝나네요. 너에게 나를 보낸다의 오프닝 타이틀곡 강산혜 씨의 음악이었습니다. 소설 공모전에 당선된 주인공 나 문성근은 신이 작가로 떠오르기도 전에 그만 그 소설의 표절 시비에 휘말리는 바람에 낙향하고만 소설가입니다. 지금은 모기간의 협박반 회유반으로 도색 소설을 쓰고 있죠. 그의 유일한 나들이는 동네 근처 카페 주스에 나가서 또 유일한 친구인 은행원, 여긴동과 함께 쓸데없는 얘기를 나누는 것뿐이죠.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미니스커트 중독증에 걸린 바지 입은 여자 정선경이 느닷없이 찾아옵니다. 나와 똑같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요. 그날부터 시작된 나와 엉덩이가 예쁜 바지 입은 여자의 동거 생활. 자, 이 기이한 만남과 현실의 생활은 나와 바지 입은 여자 그리고 은행원 모두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죠. 너에게 나를 보낸다. 영화는 제작 초기부터 국내 최초의 포르노그래피라고 선언했을 정도로 낯뜨거운 장면이나 대사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장면이나 배우들의 연기가 전혀 외설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라네요. 자, 그것은 이 영화의 목적이 에로틱한 드라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윤리와 가치가 점점 땅에 떨어지고 있는 오늘의 사회를 성이라는 매개체로 표현하고 있다는 그 주제의식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작진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도덕관념이나 사랑에 대한 환상,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하기에는 성의 적나라한 표현이 가장 공격적인 무기가 되었다라고 장 감독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뚜껑, 영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열어봐야 알겠지만 가위질로 엉망이 된다면 그런 감독의 주제의식도 엉망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원래 그런 주제식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자, 너에게 나를 보낸다. 주제가 들어보지요. 강산혜 씨 노래입니다.

타이틀에 박시윤 씨, 김하정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좋죠? 우리 영화입니다. 그대 안의 블루 중에서 연습실에서 김현철의 음악 띄워드렸어요. 하이텔로 진재용 씨, 또 중랑구 묵이동에서 문일영 학생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저희 MBC 문화방송에요. 그 같은 사무실에 있진 않지만 항상 복도에서 만나면 아니 이거 누구 아니야 이렇게 맨 처음에 인사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 이름은 얼굴만 한 번 스치고 지나가도 그 사람 이름을 어떻게 다 기억을 해서 아니 누구 아니야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저도 가끔 여러분의 엽서나 편지 받아보면 아니 이거 누구 아니야 그런 말이 딱 입에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눈에 익은 분들인데 인천 북구 효성 일동의 박다미 양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아주 하얀 장미를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박다미 양의 편지를 보니까 저희 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요. 우리 언니가 바로 그 하얀 장미를 좋아하거든요. 자, 박다미 양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릴게요. 춥기만 한 겨울을 좋아하는 이유는 안으로 안으로만 모여드는 따뜻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부산 영도구의 김민재 씨, 삼성동의 배윤수 씨, 경기도 평택시의 시미시스라고 하셨나요? 친구 진이와 함께 이 곡 들어보시죠. 영화 풋루즈의 러브 테마입니다. 그룹 하트의 앤 윌슨과 러버보이의 마이클 르노가 함께 부르는 Almost Paradise. 대전 서구의 송영욱 학생 듣고 계시죠? 이 곡과 함께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은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세요. Closer!